having fun tonight. Listen. 시작하는 성과 끝점이 가득 야원이 끊어져 둥둥무양이 차츰 잠겨질 때 We can call the show. 너네 버치고라 여기 꽃추면 나 빙빙 두 공전 나는 별. Let's make a circle. Get that can I get an encore. Make it quick, here you go. 몸이 지어 안 돼. 온 것 기름 가운데 같은 마음은 종이 한 장 차. Yeah, yeah. 소문은 이제 Things every really change. 귓과 귀 기술어가지고 빠르게 이끌려 움직여 움직여 세상을 하는 꿈져 보상받을 시간은 이날로 통쳐 종잡을 수 없이 다른 갈래로 빠져도 템리프처럼 결국 우린 다 운명 Oh yeah 언나가도 돼 혹만 하면 돼 선양하는 대로 because 그딴 말은 스쳐서 박수쳐 하파 꿀쩍 진턱 놀고 집에 가 꿀정 Bye 소극적인 자세 버리고 왔네 Let's go. Oh, yeah.